또박또박 이야기 조조의 주인 그리고 자신의 딸이 당나귀를 좋아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베니스 총독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조는 당나귀였어요. 아버지도 당나귀였고 어머니도 당나귀였지요. 그러니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조도 당나귀일 수밖에 없었어요. 조조는 이 사실이 싫었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지요. 조조의 고된 일과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어요. 주인은 조조의 등에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박을 지운 다음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내려가 웅장한 도시 베니스로 향했어요. 조조는 베니스의 운하와 다리, 작은 광장들을 사랑했어요. 성당의 종소리가 지붕 위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것도 좋아했지요. 건물을 휘감으며 세차게 흐르는 운하의 물결도 멋지게 보였어요. 주인은 운하를 따라 난 좁은 골목길로 하루 종일 조조를 끌고 다녔어요. 수박이요! 수박! 수박 사세요! 조조의 울음소리는 도시에 가득 울려 퍼졌어요. 그러면 수박 당나귀 조조의 울음소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들고 달려왔지요. 조조는 서늘한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가시게 하는 파리들과 못살게 구는 주인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이때만큼은 조조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지요. 조조는 올리브 나무 아래 누워 뒹굴뒹굴 구르며 먼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흥겹게 몸을 흔들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이내 꿈나라로 빠져들었지요. 어느 여름날 안개가 자욱한 동틀녘이 되자 주인이 여느 때처럼 조조를 깨우며 소리쳤어요. 어서 일어나,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오늘은 갈 길이 멀단 말이다. 성 마르코 광장에 가면 수박값이 두 배라더라. 그곳은 부자 동네거든. 어쩌면 총독께서 내 수박을 사드실지도 몰라. 베니스의 최고 권력자께서 말이다. 그날 아침 등짐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하지만 조조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쩐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성 마르코 광장에 도착하니 벌써 해가 하늘 높이 떠올라 있었어요. 광장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요. 왜 진작 이리로 올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 주인은 조조의 등에서 수박을 내리면서 중얼거렸어요. 대성당 바로 앞, 여기가 안성맞춤이겠어. 순식간에 다 팔릴 거야. 이 쓸모없는 녀석, 뭐하고 있어? 고함을 크게 질러야지. 수박이요, 수박, 수박 사세요. 조조의 울음소리가 광장 가득 울려 퍼졌어요.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조조를 바라보았어요. 순간 한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따라웃기 시작하더니 결국 광장은 삽시간에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왜들 웃는 거요? 당나귀를 생전 처음 보시오? 뭐가 그리들 우습소? 응? 조조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아, 머리 위를 한번 보시구려. 그러면 이유를 알 테니. 사람들이 말했어요. 조조와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위를 쳐다보았어요. 그곳에는 네 마리 황금말이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이었지요. 황금말과 당나귀라니, 미녀와 야수 같지 않소? 조조는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당나귀를 데리고 뒷골목으로 돌아가시오. 그것이 격에 맞는 일 아니겠소? 한 남자가 말했어요. 수박도 몽땅 가지고 가시오. 이곳 사람들은 싸구려 수박 같은 건 먹지 않는다오. 또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그때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총독 궁전의 성문이 열리더니 한 소녀가 성 마르코 광장으로 쏜살같이 뛰어나왔어요. 소녀의 유머가 허둥대며 그 뒤를 쫓았지요. 돌아오세요. 허락도 없이 궁에서 나가시면 안 돼요. 유모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난 수박이 먹고 싶어. 바깥 공기도 쐬고 싶고 같이 놀 친구도 없이 하루 종일 궁 안에 갇혀 사는 건 너무 심심하단 말이야. 소녀가 말했어요. 어머, 총독님의 따님이시네. 누군가 속삭였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소녀를 향해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히며 공손히 인사했어요. 하지만 소녀는 사람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조조 옆에 수북히 쌓여있는 수박 더미로 걸음을 옮겼어요. 수박 한 통에 얼마예요? 소녀가 조조의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것은 베니스에서 가장 좋은 수박으로 고귀하신 아가씨께 바치는 소인의 선물입니다. 조조의 주인은 가장 좋은 수박 한 통을 골라 소녀에게 건넸어요. 고마워요. 소녀가 수박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주인 곁에 서 있는 조조를 바라보았어요. 아주 순하고 애틋한 눈을 가졌구나. 소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소녀는 가까이 다가와 조조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조조는 여태까지 이렇게 애정어린 손길을 받아본 일이 없었어요. 조조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무릎에 힘이 다 빠져나갈 정도였어요. 맙소사! 아가씨! 이렇게 더러운 짐승을 만지시면 어떡해요? 파리떼가 우글거리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총독님께 들키시기 전에 얼른 궁으로 돌아가요. 유모는 깜짝 놀라 소리치며 소녀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조조는 궁으로 돌아가는 소녀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결코 잊지 않도록 말이에요. 소녀가 돌아간 뒤 수박은 불티나게 발려 금세 동이 났어요. 성 마르코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총독의 딸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너도 나도 달려들어 수박을 사갔거든요. 그해 여름 내내 조조는 수박을 등에 지고 성 마르코 광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항상 대성당의 네 마리 황금 말들 밑에 자리를 잡았지요. 매일 정오가 되면 총독의 딸은 어김없이 수박을 사러 왔어요. 소녀는 올 때마다 잊지 않고 조조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걸고 떠나기 전에는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지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주인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조조는 여느 때처럼 초롱초롱한 눈으로 황금 말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조조는 황금 말들을 너무나 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나는 왜 당신들처럼 될 수 없을까요? 조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바람에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던 주인이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화가 난 주인은 조조를 마구 때리며 호통을 쳤어요. 이 녀석이 감히 주인을 깨워? 저 말들에게 소리를 쳐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냐? 저 말들은 그냥 조각일 뿐이야. 저것들은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단 말이야, 이 멍청한 녀석. 다음 날 아침 조조와 주인이 막 광장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총독이 궁전의 창문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동시에 나팔이 울리고 총독이 위엄 있게 말을 꺼냈어요. 시민 여러분, 제 딸의 생일을 맞아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값은 금화 1만 개로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오에 말을 선택할 예정이니 훌륭한 말을 가지신 분들은 그때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그날 조조는 오전 내내 광장에 모여드는 말들을 지켜보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도착하는 말은 앞서 도착하는 말들보다 더 훌륭해 보였어요. 검은색의 아라비아 종말들이 머리를 거만하게 젖힌 채 콧김을 내뿜으며 지나갔어요. 회색의 스페인 암말들도 갈기를 휘날리며 의기양양하게 지나갔지요. 광장은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말들과 수많은 군중들로 가득 찼어요. 조조는 자신이 더욱더 왜소하고 흉측하게 느껴졌어요.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총독이 소녀와 함께 광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화려한 행렬이 시작되었지요. 군중들은 말들이 한 마리씩 앞을 지나갈 때마다 환호와 갈채를 보냈어요. 행렬이 끝나자 베니스의 시민들은 숨을 죽이고 총독의 선택을 기다렸어요. 오늘로 제 딸이 10살이 되었습니다. 10살이면 말 정도는 스스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나이지요. 총독은 이렇게 말한 다음 소녀를 향해 돌아섰어요. 얘야, 어떤 말을 갖고 싶으냐? 총독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녀는 줄지어 늘어서 있는 말들을 하나 둘씩 지나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서서 무언가를 가리켰지요. 저거요! 하지만 소녀가 가리킨 것은 네 마리의 황금 말들이었어요. 얘야, 저것들은 안 된다. 황금 말들은 누구도 가질 수 없어. 베니스 시민들의 것이거든. 수백 년 동안 저기 있었지. 총독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제가 원하는 건 황금 말 아래 서 있는 당나귀예요, 아버지. 소녀가 총독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조조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맙소사, 네가 원하는 게 고작 당나귀란 말이냐? 나는 허락할 수 없다.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 내 딸이 저런 벼룩투성이 당나귀를 타고 다니게 할 순 없다. 총독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타고 다니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제 친구로 삼으려는 것뿐이에요. 전 함께 놀 친구가 없잖아요. 제게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를 주신 건 바로 아버지세요. 저 당나귀 눈을 좀 보세요. 아주 아름다워요. 말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단 말이에요. 소녀는 조조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딸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라. 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도 저 더러운 짐승을 선택하다니. 저 꼴을 좀 봐라. 저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란 말이다. 총독이 다시 엄하게 호통을 쳤어요. 아버지, 전 저 당나귀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요.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좋다. 그렇게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올해 생일 선물은 없을 줄 알아라. 지금 당장 성으로 돌아가거라. 방 안에서 꼼짝 말고 반성하고 있어. 총독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녀는 성으로 발길을 돌리기는커녕 광장을 가로질러 조조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조조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속삭였지요. 오늘 밤에 궁전으로 와서 내 창문 밑에서 기다려. 그러면 내가 내려갈게. 우리 같이 도망치자. 꼭 와야 돼, 조조. 날 실망시키지 마. 소녀가 돌아가자 주인은 군중들 사이를 헤치며 조조를 끌고 갔어요. 조조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조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조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당나귀인 게 자랑스러웠어요. 제 주인을 모르는 건방진 생각은 머리에서 싹 지워버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주인이 말했어요. 오늘 내 저녁밥은 없다. 볼품없는 당나귀인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알아? 네가 말이었다면 난 오늘 자그마치 금화 1만 개를 벌었을 게다. 주인은 계속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조조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조는 오늘 밤 탈출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지요. 그날 밤 조조는 주변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을 묶어놓은 밧줄을 이빨로 물어 끊었어요. 그리고 잠든 마을을 살금살금 빠져나와 먼 길을 걸어갔어요. 한참 뒤 조조는 마침내 베니스에 도착했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이 몰아친 덕분에 조조가 작은 다리를 건너 성 마르코 광장을 가로지르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늘 수박을 팔던 자리를 지나치는데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조조가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니 황금 말들이 조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황금 말들은 한 목소리로 조조를 향해 말했어요. 당나귀야, 작은 당나귀야,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지금 바다에서 폭풍과 함께 해일이 밀려오고 있어. 어서 시민들을 깨우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해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 거다. 서둘러라. 작은 당나귀야. 서둘러. 조조는 전속력으로 달려 바닷물이 일렁이는 운하 쪽으로 가보았어요. 바다 저 멀리에서부터 거대한 폭풍이 밀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조는 바닷물이 발굽 위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바닷물은 벌써 제 방을 넘어 광장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어요. 조조는 머리를 위로 치켜들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죠. 조조는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팠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소녀는 성한 자기 방에서 조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조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소녀는 커튼을 찢어 만든 줄을 타고 내려와 조조에게 달려갔어요. 조조, 그만해. 그렇게 시끄럽게 울면 어떡해. 자는 사람들을 다 깨우겠어. 소녀가 말렸어요. 하지만 곧 소녀도 멀리서 바다가 울부짖고 파도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발목 위로 바닷물이 차오르는 것도 알았어요. 그제야 소녀는 조조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했어요. 소녀는 총독의 딸답게 자신이 당장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조조는 소녀를 등에 태우고 도시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크게 울부짖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늦은 밤에 수박이라도 사라는 거야?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소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게 아니에요. 해일이 밀려오고 있어요. 도시 전체가 곧 물에 잠길 거예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바닷물은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고 있었어요. 벌써 광장과 성당, 심지어 총독의 성까지 물이 차올랐지요. 조조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난 베니스 시민들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어요. 조조는 소녀를 등에 태운 채 해일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을 안내했어요. 그 순간에도 바닷물은 계속 차올랐어요. 집들이 부서지고 높은 종탑들도 와르르 무너져 바닷물에 잠겼지요. 아침이 밝았어요. 베니스 시민들은 오늘 모두 무사했어요. 수박 당나귀 조조가 밤새 애쓴 덕분이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조조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총독에게 찾아가 성 마르코 광장에 네 마리의 황금 말들 바로 앞에 수박 당나귀 조조의 황금 조각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누구도 조조를 잊지 못하게 말이에요. 며칠 뒤 조조의 조각상이 완성되고 이를 기념하는 식이 열렸어요. 총독은 조조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정중하게 사과하며 연설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설이 있습니다. 베니스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면 네 마리의 황금말들이 구해주리라는 이야기였지요. 그 전설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수박 당나귀 조조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위대한 전설을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이제 조조는 등짐을 지지 않게 되었어요. 몸에 올리는 것이라고는 산책 갈 때 사람들이 목에 걸어주는 꽃목걸이 뿐이었지요. 이제 조조는 누구나 인정하는 소녀의 당나귀가 되었어요. 조조는 소녀의 친구이자 변함없는 동반자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